자는 맘이야.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지. 난 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. 소리가 방 안 가득 채우면 그대로 난 돌아가.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게. 나 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널 다시 품에 안을 자격도 이별의 미역지 우산 속.